HUBS. Deak-seung의 발명 랩. 척척 박사도, 척척 석사도, 심지어 척척 학사도 아닌 척척 대학생의 발명 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가 이서빈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입니다. 간결하게 말하면 1110이죠. 이 날짜를 허공에 한번 그려볼까요? 1110, 1110빵. 어딘가 익숙하죠? 네, 맞아요. 내일은 1111. 막대기가 난무하는 날. 빼빼로데이잖아요. 역시 편의점이랑 마트는 전부 매대를 꺼내서 하트 모양으로 붙인 빼빼로, 한정판 패키지에 빼빼로를 잔뜩 내놓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기업의 상술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이벤트가 반갑기도 한 것 같습니다. 친구, 연인, 가족에게 괜히 낯간지러워서 못했던 마음을 스리슬쩍 고백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나저나 오늘은 아직 1111이 아니라 1110이니까 빼빼로랑 빵을 사 먹어보는 건 어때요? 아니면 길다란 막대기처럼 생긴 빵, 눈에 띄네나 롤케이크는 어떨까요? 아, 상상만 해도 달달합니다. 크리스틴 베레,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So that door, I didn't know they did that anymore. Who knew we owned 8,000 salad plates? For years I've roamed these empty halls. Why have a ballroom with no balls? Finally they're opening up the gates. There'll be actual real live people. It'll be totally strange. But wow, am I so ready for this change? 'Cause for the first time But I'm somewhere in that zone. 'Cause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I won't be alone. I can't wait to meet everyone. What if I meet the one? Tonight, imagine me gown and all, fetchingly draped against the wall, the picture of sophisticated grace. Ooh, I suddenly see him standing there, beautiful stranger, tall and fair. I wanna stuff some chocolate in my face. But then we laugh and talk all evening, which is totally bizarre. Nothing like the life I've led so far.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there'll be magic, there'll be fun. Dream I'd find romance, but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at least I've got a chance. 자, 이제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여기 저희 눈앞에 종이 쪽지가 가득 담긴 뽑기 상자가 있습니다. 오늘의 발명품 주제를 뽑아주시죠. 네, 그럼 바로 공개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최악의 발명품입니다. 자, 힌트를 듣고 어떤 것일지 맞춰보시죠. 첫 번째 힌트, 이 발명품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신는 신발입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힌트, 다른 신발과는 달리 특이하게 구멍이 송송 나 있어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커스텀할 수 있어요. 오, 눈치채신 분들이 꽤 계신 듯한데요. 마지막 힌트, 집 앞 슈퍼에 갈 때도, 물놀이 갈 때도, 장마철에도 패션 아이템으로도 딱 맞는 신발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발명품은 몬스타엑스의 Alligator. Alligator. 딱히 이유가 없는데 깨질 위험해 자꾸 내 호기심을 자극해 Like oh 눈빛이 교환해 머리 땅 그거면 충분해 모든 건 때가 다가왔을 때 Like oh Falling down 우리 아득한 저 끝에서 점점 빛구게 되니까 oh, 나의 눈으로 너 귀를 당겨 나는 날 너의 눈으로 너 귀를 당겨 모든 게 나 물속에 잠긴 것처럼 헤어날 수 없이 벌써 빠져버린 느낌 나의 눈으로 너 귀를 당겨 나는 날 너의 눈으로 너 귀를 당겨 이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 작전은 절대 놓지 않아 Alligator Alligator Alligator Falling down 우리 복잡한 감정 속에 점점 빠져 빙굴게 되니까 날 나의 눈으로 너 귀를 당겨 나는 날 너의 눈으로 너 귀를 당겨 모든 게 나 물속에 잠긴 것처럼 헤어날 수 없이 벌써 빠져버린 느낌 날 나의 눈으로 너 귀를 당겨 나는 날 너의 눈으로 너 귀를 당겨 이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 작전은 절대 놓지 않아 오늘의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편한 신발 중에 제일 예뻐 바로 클로그입니다. 아니, 클로그가 대체 뭐냐고요? 이름이 다로 생소할 수 있는데 흔히 크록스 하면 생각나는 그 신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멍이 송송 뚫린 고무 슬리퍼를 보고 크록스라고 부르지만 크록스는 브랜드 이름이고 그렇게 생긴 신발은 클로그라는 이름이 따로 있답니다. 뭉툭한 앞코에 다양한 색깔을 가진 클로그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인데요. 하지만 그 매니아층만큼이나 헤이터들도 많은 신발이죠. 클로그를 신는 사람은 패션 테러리스트라며 놀리는 릴스 영상에 30만 조회가 달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타임지는 2010년 최악의 발명품 50선에 크록스의 클로그를 선정하기도 했죠. 오로지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로그도 스타일리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브의 피치 특별한 게 좋아 Oh what a good time 넌 잘 살아 내 걱정 낭비야 네가 보낸 DM을 읽고 나서 답이 없는 게 답이야 That's my style OOTD 하나까지 완전 우리답지 My favorite things 그런 것들은 좀 점수를 매기지 마 난 생겨먹은 대로 사내야 뭘 더 바래 That's my style That's my style 우리만의 자유로운 나의 키스 지금까지 한 적 없는 custom fit 올려대는 나의 피드 I like it 돌린 듯이 눌러 모두 다 like it 내가 추는 춤을 다들 따라춰 매일 너의 에고이즘 매일 안 떠 붙잡을 수 없이 올라 미친 score 그 누구도 예상 못할 90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달콤한 말 뒤에 숨긴 너의 의도대로 따라가진 않을 거야 난 똑똑하니까 난 절대 끌리지 않는 것에 끌려가지 않아 That's my style That's my style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지금까지 한 적 없는 custom fit 올려대는 나의 피드 I like it 돌린 듯이 눌러 모두 다 like it 내가 추는 춤을 다들 따라춰 매일 너의 에고이즘 매일 안 떠 걷잡을 수 없이 올라 미친 score 그 누구도 예상 못할 90s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우리 이러나 저러나 또 하나의 패션 카테고리에 등극한 클로그. 어떻게 발명된 건지 궁금하셨죠? 그 탄생 배경을 설명하려면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크록스의 공동 설립자 스캇 시먼스, 린든 헨슨, 조지 베데커. 이 세 친구가 카리브해로 보트 여행을 떠나는데요. 최근 이혼에 실재까지 겪으며 우울해하는 린든을 위한 거였죠. 오랜만에 만나서 보트에 올라탄 이들은 스캇이 신고 온 신발을 보고 빵! 터지는데요. 그건 바로 네덜란드 전통식 나막신 모양을 한 고무 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웃음도 잠시, 보트 여행을 할수록 이 못난이 신발의 진가가 드러났죠. 잘 미끄러지지도 않고 발도 편한데 물에도 잘 뜨며 심지어 젖어도 빨리 마르기까지. 친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헤이 스캇, 너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우리 이걸로 사업을 좀 해야겠다. 라면서 말이죠. 보이 넥스트 도어의 못 같아. 이거 챙겨 싫다 넌 너 때문에 화가 나도 욕을 못하고 기대라고 넓혀놓네 어깨는 이젠 지하철 속장에 무례뿐이야 You're so bad you know 뻔뻔하게 거짓말로 돌려받고 나서 향기만 묻혀니 사랑 따위 하지 말지 그래 오히려 좋지 시원하게 욕이 나 뱉지 I swear you never made it 나만 바보였지 다 못 같아 다정했던 사진 속 네 모습이 다 똑같아 이번엔 다를 거라 했어도 말도 Sometimes 꺼져버리지 babe But sometimes 네가 보고 싶어 Yeah Okay cut I'm out 마지막 에피소드 호가분하게 밀린 영화 드라마 때리고 헌 시작됐으니 다 새로 꾸며야지 옷차림도 머리도 걷는 폼까지도 Alright 그래 네가 못된 게 아니야 내가 못났다 치자 Alright 좋은 친구로 못 남겠다 라라라라 I'm so dumb you know 멍청하게 네 번호 하나 못 지우고 멀쩡하게 네 생각해봐 사랑 따위 하지 말지 그래 오히려 시원하게 여기 나 뱉지 가짜나 눈물 말고 네 진심이 뭔데 다 못 같아 다정했던 사진 속 네 모습이 다 똑같아 이번엔 다를 거라 했어도 말도 사실 이 신발은 고무가 아니라 당시 스캇이 연구원으로 일하던 플라스틱 소재 개발 회사의 신소재 크로스라이트로 만든 슬리퍼였는데요. 그렇게 이 세 친구들은 여행을 마치고 스캇의 회사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어요. 사장님, 크로스라이트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아, 물론 이렇게 막무가내는 아니었고요. 좋은 거래를 통해 크로스라이트의 제조 공정 권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트랩도 추가하면서 편리성과 안전성을 더했죠. 이 스트랩을 앞쪽으로 두면 슬리퍼 용도로 쓸 수 있는 칠모드, 뒤쪽으로 두면 잘 안 벗겨져서 마음 놓고 뛸 수도 있는 스포츠 모드가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이 세 친구의 야심찬 브랜드, 물과 육지 모두에서 생활이 가능한 악어처럼 우리의 클로그도 물에서든 땅에서든 편하게 신을 수 있다는 뜻을 담아 크록스라는 이름을 붙였죠. 전소미의 Fast Forward. I'm your future lover. 타락한 밤 너의 ruler. 영화 속 달콤한 promise. 미치게 난 let's be honest.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기억 저편 잠시 잊혀져 있던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오늘은 어떤 추억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여기서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실내화를 신으셨나요? 3초간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 방금 여러 개의 답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을 통해 나이대를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새하얀 천신라화를 떠올리셨다면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초등학교를 다니셨겠네요. 아, 구멍이 송송 나있는 하얀 고무신라화를 신으셨다고요? 그렇다면 201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니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내가 신세대답고 싶다 하시면 나는 신라화로 크록스 신었어 라고 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요, 신라화로 크록스를 신는다고 하거든요. 아, 아예 운동화를 학교 안에 신고 들어와도 혼나지 않는 학교도 꽤 됐네요. 이제 실내화도 라떼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라디오 헤드의 No Surprises. 아. 막대 과자는 무조건 빼빼로, 구멍이 여러 개 뚫려있는 고무 신발은 전부 크록스로 불리는 것처럼 상표 이름이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죠. 달달한 아이싱에 X자 표시가 있는 길다란 빵, 루네틴에 역시 사실은 본명이 아니라 상표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상품의 이름이 보통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 보통 성공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스운 소리일 수도 있지만 나라는 사람도 크게 성공해서 멋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보통 명사로 내 이름이 쓰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 그러려면 갈 길이 멀지만 자고로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한다 라는 말이 있죠. 하나씩 하나씩 목표를 이뤄가며 성장해보려면 언젠가 그럴 날도 오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성공, 성실함, 경솔함 등 멋진 것들의 보통 명사가 되기 위해 오늘도 힘을 내봅시다. 그럼 지금까지 여기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척척대학생의 발명랩이었고요. 지금까지 연구원 하지민, 엔지니어 최시중, 저는 해설가 이서빈이었습니다.